그 옛날을 되새기면서 님을 잃은 그 밤과 같이 그 옛날을 되새기면서 눈물 잃은 그 밤과 같이 야 너는 왜 나를 흘려놓고 달랠 줄을 모르나 이슬비야 쉬었다가 가는 길에 행여 내니 만나거든 이렇게 못 잊어 있다고 소식이나 전해주려나 이슬비야 쉬었다가 가는 길에 행여 내니 만나거든 이렇게 못 잊어 부르고 있다고 소식이나 전해주려마 소식이나 전해주려마 소식이나 전해주려마 소식이나 전해주려마